Hops 뉴스. 한양대학교 제51대 총학생회 선거는 하이엔 선거운동본부 단선으로 진행됩니다. 투표기간은 11월 28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11월 30일 수요일 오후 10시까지입니다. 개표는 11월 30일 수요일 오후 10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제50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학년도 2학기 기말 강의평가 실시 안내입니다. 평가 기간은 11월 30일 수요일부터 12월 28일 수요일까지입니다. 평가 방법은 한양인 포털에 접속한 뒤 내 강의실, 학기 수업조회, 강의평가 순으로 접속하는 방식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학사팀 또는 소속 대학 행정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학년도 총학생회 선거후보자 정책공청회 진행 안내입니다. 후보자 정책공청회는 11월 22일 화요일 오후 7시 학생회관 3층 콘서트홀에서 진행됩니다. 공청회는 대면으로 참관하실 수 있으며 한양대학교 교육방송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교육방송국 및 제50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염력이 강하고 치사율이 높은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번지며 농민들은 비상에 걸렸습니다. 실제로 한 농장에서는 해당 조류독감이 발견돼 농장에서 기르던 닭 23,900여 마리가 즉시 처분된 바 있습니다. 전국 단위로 볼 때 신고된 건수는 총 18건으로 이맘때 기준 재작년엔 0건, 작년엔 8건이었다는 점에 비해 심각한 수준입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로 인한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달걀 가격이 치솟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내놓기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두고 유럽연합은 공동성명을 내며 북한의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유는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등을 전부 폐기해야 한다면서 안보리의 적절한 대응을 호소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한국 시간으로 18일 오전 ICBM 한 발을 발사하였고 이것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낙하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ICBM이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며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가오는 24일 오후 10시 우루과이전을 시작으로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에 도전합니다. 우리나라는 H조에 속해 우루과이, 가나, 포르투갈을 순서대로 상대하게 됩니다. FIFA 랭킹은 포르투갈이 9위, 우루과이가 14위로 가장 높고 우리나라가 28위, 가나가 6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손흥민 선수가 안면 부상에서 빠르게 회복 중에 있다고 밝혀져 국민들의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11월 21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장보석, 기술의 임지연, 담당의 강나연이었습니다.